조언 나는 달린다. 서울 야생반 사랑을 위해 내일을 위하여 서울 야생반 거칠은 광야 나는 달린다. 으랴 으랴 으랴 으랴 으랴 으랴차 넓은 조언 나는 달린다. 서울 야생만 사랑을 위해 내일